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우리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일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거룩한 돌보심과 세미한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올리는 경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거룩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따라 새롭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미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서부터 수요일 동안의 당분간 과 은혜 체험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11주에 걸쳐서 한 첫 번째 시리즈 말고 두 번째 시리즈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 그 우리 신앙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는 것, 그것과 우리의 신앙 체험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그 독특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었는가?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많이 받았던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가 할 정도로 냉담하게 식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급기야는 삶이 떠나고 더 심한 경우에는 깊이 타락해서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서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좋은 공격은 먼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참된 길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을 흐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지를 벗삼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많은 여건들을 조성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단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단이 믿는 신자들을 타락시키는 가장 첩경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신앙과 은혜 체험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강력한 어떤 기운에 사로잡히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뜨겁기만 하면 그 신앙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 못하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와 같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과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과 악한 세력들에게 속한 것들 사이에 미묘한 구분을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진리의 말씀으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한번 불신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은혜가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 저절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들어선 지 상당히 오래, 심지어는 모세와 같이 가나안 정복을 바로 눈앞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불기둥을 보았고 구름기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리고 이른 아침마다 거둬들이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갈라진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있는 가랑잎과 같이 파도 위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과 그리고 그 병거와 시체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며 그 홍해 건너편 언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장엄한 성가를 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는 거울로 삼아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거울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애굽에서 캄캄한 이방의 나라, 그리고 이방의 신들이 모두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의 나라에서 어둠을 찢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 손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피대게 하시고 온 땅에 개구리가 튀어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메뚜기와 이와 악질과 독종과 이런 수많은 재앙들, 전대미문의 재앙들이 모든 애굽의 산하를 뒤덮는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광야에서 죽어간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하나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그 대적의 숲을 지나서 매일매일 싸우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힘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기도 하지만 힘과 함께 뱀같이 예민한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어떤 식으로 신앙의 올무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온전히 나아가는 신앙생활에 방해를 주고 있는지 악한 괴계들을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며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들이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 우리의 조국의 교회가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 물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분명히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무각하면,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깊은 결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무지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한 수많은 구약의 언급들을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만 아니라 계시록까지도 성경의 마지막 계시의 뚜껑을 덮는 계시록까지도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인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토록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사랑하는 것을 인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에 실패했던 모든 신앙의 선조들의 실패를 우리로 하여금 되풀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놓여있는 수많은 악한 사단의 그런 괴계들과 그리고 함정들과 수많은 올무들을 남들은 볼 수 없을 때 그것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앙의 참된 지식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참된 지식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도 그들은 잠시 후 곧 잠들어 버리고 더욱더 심히 물러나서 더욱더 깊은 잠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배역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지를 친구 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는 지혜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이런 인생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오늘도 나에게 수많은 은혜의 사연을 거쳐 오늘 나에게 여기 있게 하셨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체험한 그 놀라운 신앙의 체험들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며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를 받아 여기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나를 두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가 그리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머릿속에 안개로 가득히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재리에는 그토록 밝고 빨리빨리 돌아가는 머리와 정신적인 활동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오늘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계획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들의 모든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은혜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자기의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의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치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계획이 무엇이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계시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 진정한 신앙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믿음에 살아가게 만들어주실 때 그들은 전심으로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내가 왜 그것을 믿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배우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 중에 좀 낫다고 하는데. 근데 신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신학교 강의하면서 제일 못 견디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의를 하러 탁 들어가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배우려는 의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배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 멍하니 앉아서 필기도 안 하고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시간이 돼서 교수가 다섯 줄 문제를 내면 답을 두 줄로 쓰고 퇴장하는 학생들의 등을 보면서 저 안에 참 생명이 있는 거야. 예? 나는 깊은 회의를 느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저희 교회가 아니라 아마 다른 교회에 계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여러분들은 종종 가보셨을 것입니다. 가서 한번 위층에 올라가서 아래층을 설교할 때 한번 내려다보십시오.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우고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습득하고 깨닫기 위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닫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보십시오. 개성스레 깨닫는 건지 무엇인지 깊은 졸음과 싸우면서 사람들은 견디고 참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10년을 교회 다녀도 도대체 뭘 묻느냐고 당신이 묻는 게 뭐냐고 말은 아는 게 없어요. 깡통이에요. 네? 그러니 사단이 가지고 놀기 아주 적합한 물건들이 되는 거예요. 무지한데 그게 무슨 한밥거리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도 별거 없어요. 잠깐 냄비 끓듯이 한번 끓고 울고불고 며칠 기도하지만 그 마음을 이 세상이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지 아십니까? 어림도 없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싸늘하게 씻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걸 알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인생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은 이런 기쁨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깨트려지고 변화되어도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가 요원한데 깨지지 않고 언제나 자신을 합류할 궁리를 찾으면서 그렇게 값싼 요행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의 성숙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5년, 10년, 20년이 돼도 도대체 인격은 점점 사람이 탐욕스러워가고 도저히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썩어가는 인간의 구린내들을 풍기면서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생활을 청산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지금도 잠들 때는 아빠가 아이들에게 나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인사법을 집에서 쓰려고 그래요. 쉐마, 쉐마. 그리고 아이들에게 작별을 걸어요. 아이들도 아빠, 쉐마. 무슨 뜻이에요? 들어라. 히브리 말이에요. 듣거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라. 그리고 아주 갓난아기 적에 제일 먼저 시키는 글자 교육이 뭔지 아세요? 세 글자로 되어 있는 쉐마를 꿀을 발라가지고 쉐마 모양을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거를 핥아먹게 만들어요. 이렇게. 처음 배우는 동사가 바로 들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배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들으라 말씀하실 때 그 듣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노래를 들으면서 다른 것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기울이고 진심으로 주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무지로 말미암는 신앙의 타락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떨까요? 나는 이런 지하에 말함. 그 사람의 신앙은 소망이 없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지 않지만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든지 그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재형성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대에 서서 바라보면 사람들이 신앙의 침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네? 마음속에서 깊은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일어. 난 그것이 하나님의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뭐예요? 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과 은혜 체험이 바로 이 시리즈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캄캄하게 텐트가 쳐져 있는 암흑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설교자가 한 천장을 쳐다보니까 천장 전체가 암흑이긴 하지만 그 암흑의 천장 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설교자가 혹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이 마치 옛날에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 위에다가 천장 위에 그 사다리를 띄우고 거기 엎드려서 천장 벽화를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올라가서 칼로 그 천장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찢어갈 때 그때 찢어지고 거기에서 기이하고 찬란한 빛이 들어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캄캄한 가운데 비치는 한 줄기 빛을 보며 환호할 것입니다. 왜? 그 빛이 비록 한 줄기의 빛이지만 이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지만 이 어둠 속을 탈출할 수 있는 출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표이고 증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이 신앙과 은혜 체험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커다란 의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는 타락하거나 혹은 침체에 빠지거나 혹은 뭐 신앙생활을 집어치우거나 한 다음에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기가 맘먹은 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이 점점 커가고 성숙해가면서 그 다음에는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럴까? 왜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이것보다도 더 끔찍한 죄를 짓고도 금방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은혜 주시고 그리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다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어 보려고 애를 써도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은 여러분의 침체가 한 달이나 두 달 됐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이 됐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각도 은혜 받아보고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서 50고개를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그 은혜만을 그리워하며 어떻게 하면 그 은혜로 돌아갈까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처음에 회복될 때보다 열심도 더 냈습니다. 그리고 처음 회복될 때보다 더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맘먹은 대로 회복되지 않고 마치 내 영혼을 회복시킬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됨. 회복시켜볼, 스스로 회복되어 보려고 하는 노력을 여러 번 여러 번 하다가는 그 다음에는 깊은 낙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간이 흘러가는데 도저히 그런 상태로는 계속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 의식 없이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하게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후에 어찌 갔든지 간에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 깨달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서는 안 되겠다 하고 새롭게 결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생전 안 하던 일을 해보기도 합니다. 새벽에 시계를 맞춰놓고 주섬주섬 옷을 주워입으며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면은 뭔 일이 생기겠지 하고 나와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새벽 기도 나왔는데도 여전히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맛보게 되냐 하면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절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주님은 고개를 돌리고 계십니다. 나는 울고 있는데도 주님은 야박하게 돌아앉으셔서 고개조차 돌리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다시 포기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우냐 하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 영적인 문제로부터 탈피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너무 외골수로 살아왔어.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좁은 것이 아니고 넓은 거야. 그러면서 주위에서 신앙으로부터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체념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원한다는 것과 전심으로 사모한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싫은 사람 있으면 한번 말해보십시오. 다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고 눈에 핏발을 세우고 부자 되는 것 하나를 위해서 목맨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못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봐요. 그렇죠? 마음에 소원함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으며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범죄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의 타락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이러한 신앙의 실패를 막아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그럴까? 왜 신앙의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기도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회심하고 얼마 안 됐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형제 기도해서 응답 받아봤어. 그래서 아, 난 뭐 아직 그런 거 모르고 이제 회심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기도할 때 큰 걸 기도하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잘해주신대요. 그래서 처음 기도부터 안 들어주시면은 실망하고 떠날까봐 웬만만 하면은 들어주신대요. 그러니까 기왕 다시 없는 기회니까 박앤세일 할 이때 큰 거를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해보니까 정말 회심하고 처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들은 거의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점점 신앙이 자라고 나니까 기도를 하는 목적 자체가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는 초창기에는 세게 열심히 기도만 하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지금은 없어져버렸어. 삼각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영하 20도 가까이 되는데 왜? 좀이라도 높이 올라가면 그래도 하나님께 좀 잘 들릴까봐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좋은 때 올라가야지만 올라가는 날을 주님이 가상히 여기셔서 그래도 어떻게 걸꺼져 올라가는데 거저 가라 그러실까 그러면서 그래도 뭐 50%라도 할인을 해주시겠지 그리고 올라가죠. 근데 나중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는다든지 변화를 못 받는 것은 다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세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새로운 사실을 배우는데 기도를 하러 들어갈 때에는 기도하러 기도굴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좀 바꾸려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올 때는 하나님이 날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네?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들어갔는데 기도하고 나오는 기도하는 도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나를 바꾸시는 차원이 점점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세계에 있어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은혜의 세계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신앙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네가 뭘 믿고 있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세상에 뭐 기도가 그게 뭐야 그래도 기도하면 뭐가 그래도 피는 안 터져 나와도 그래도 기도하면 가래라도 튀어나올 정도로 좀 불을 지져야지 맨날 구석에서 고양이 무서운 피에 쥐 뭐냐 그게 뭔가 사람 좀 이렇게 이러다가 사실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그러면서 옛날에 내 모습이 한없이 말하자면 부끄러워 보이고 생각만 하면 얼굴이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무엘 통해서 그렇게 성숙하실 남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편견과 아집으로 가득 차있던 나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트려주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보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뜻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번뜩번뜩 비춰오는 진리의 하나님의 숨소리들을 듣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찾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만큼 많은 작품만 만드시려도 하나님 참 오래 걸리셔요. 근데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자면은 경고하시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 물러가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냐면 일단 사람들의 그 물러가는 잘못은 모르기 때문에 물러간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다는 것이. 그러니까 동일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누가 그 범죄를 했느냐에 따라서 죄에 대한 형벌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했던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청교도는 이렇게 말해요. 때로는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 죄 하나 때문에 가혹할이 많지 긴 세월을 영혼의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 없는 삶을 이어가야 할 때가 있다.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정말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어차피 막가는 인생인데 전과 1범 뒤집었으나 2범 뒤집었으나 흙탕물 한 모금 마시거나 두 모금 마시거나 뭐 어차피 버린 몸인데 뭐 자신의 영적인 생활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묻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었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어두운 인생을 밝혀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는 무슨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구나 하는 사실들을 깊이 비춤을 받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게까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은 우리를 섬찟하게 만들어줍니다. 6장 4절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리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회개하게 만들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회개할 수도 없거니와 회개를 해봐도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의 구원을 의심하겠습니까? 뭐라고요? 캄캄하고 무지하던 사람 속에 진리의 참된 빛이 그 영혼 속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한없이 즐거워하다가 신령한 하늘의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서 성령과 동역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도 단순히 감정적이고 마귀가 가져준 체험이 아니라 성령의 동역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맛보아 알았다고 말하니까 이것은 시편 34편에 나오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34편을 기억하며 이 성경 구절을 적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에서 얘기하는 맛보아 안다는 것은 단지 피상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너희가 영혼 깊은 곳에서 체험해서 한번 경험해보라. 그러면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현세에 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부활시키셔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올리실 거룩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내세의 권세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저는 이런 사람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이 이 교회에 와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히 어두웠던 여러분의 심령의 눈이 확 진리의 말씀에 비춤을 받으며 아, 나는 헛살았어.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었어. 충격적인 말씀의 비침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그런 비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분들의 입과 손과 인격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일들을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동역자가 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신앙적인 체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선하신가 하는 것을 깊이 맛보아 알고 이 진리 이외에는 내 인생을 의탁할 곳이 없도다 고백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뭐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가정의 이 사람은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세의 위대한 능력이 그를 함께하였고 성령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다시 타락하면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까를 가지고 오랜 역사 동안 성경 해석사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대체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완전성을 파괴하는 주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사람들은 이제 커다란 핍박의 구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조직적인 박해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곳곳에 벌써 이런 끔찍한 핍박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고 기독교를 믿는 형제 자매들을 말하자면은 엄청난 핍박으로 박해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시도들이 이미 소식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배교가 속출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흔히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그런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교의 범죄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싶어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죄에 해당하는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논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의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내세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배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도 배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자로서 일어날 수도 없는 이 사건을 조건절로 내걸면서 이런 사람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쓸데없는 공갈을 하고 있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던 것입니다. 성경 속엔 이러한 예증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런 비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은사에선 어떠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있어서는 어땠습니까? 그는 예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선한 말씀에 있어서는 어땠습니까? 그는 준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사역의 초기에 하나님 앞에 심히 겸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능력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배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동역자였던 그 사람이 악신을 자기의 몸속에 간직한 채 죽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시리로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 왕도 없고 그리고 주관자도 없던 때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런 빛이심과 하늘의 놀라운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는 왕인 동시에 재판장이었고 그리고 선지자의 기능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의 감동 없이 감당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이었으나 그 역시 배교의 길을 갔습니다. 신약에서 대마는 어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의 소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가로주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비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계속적인 빛이신 그리스도 옆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기는 죽은자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마태복음 10장 1, 2절에서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로 세움을 입었고 그리고 그는 나아가서 72인의 전도대원 전도대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 무엇을 믿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전하며 귀신들을 내쫓고 승리한 전도의 보고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했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논쟁은 그리스도 예수가 완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지 않는 죄가 없는데 용서 못 받을 죄가 있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런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석가들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논리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데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너무나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그렇게 잘못했을 때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왜 배교의 죄는 이렇게 다스리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깊이 때문이라고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비록 회개할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해서 배교의 죄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인해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니 이들이 받았던 은혜가 워낙 큰 것이었습니다. 워낙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진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깨달음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죄와 더불어 싸울 때 그 사람은 피 흘리며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는 지사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은혜 체험 속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남다른 깨달음을 얻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은혜를, 그 사람의 모습이 은혜 받은 것임을 보여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없이 받고 감격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들은 다음에는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의무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물러가서 무지무각한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만한 은혜 가지고는 이제 그 사람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면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면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타락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소망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 사람들은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면 예수 그리스도 한쪽 편에 달렸던 강도같이 그렇게 매달려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매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깨달았고 신앙의 세계에서 너무나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설교는 설교 같지도 않아요. 예? 웬만한 책은 책 같지도 않아요. 웬만한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은 꼴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직접적인 스승이 되실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대하게 금이 갔어요. 그 성령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아요. 예? 늘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악기는 그 줄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께 늘 불어올리던 아름다운 나팔에는 거미줄이 끼어버렸어요. 그러니 누가 그 사람을 지도하고 누가 그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들겠습니까? 예? 어림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것은 폭탄을 쥐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두고 보십시오. 절대 속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석가들은 물론 아주 훌륭한 영적인 삶을 살았던 주석가들은 다윗을 보면서 그의 다윗을 깊이 연구하면서 심지어 어떤 결론까지 내리냐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를 결국은 용서받지 못하고 그리고 용서받았어도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 옛날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참심으로 찬양하던 그 아름다운 영적인 생활을 결코 회복하지 못하고 슬픔 속에서 죽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석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그 주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통해서? 다윗이 받았던 영적인 은혜와 진리에 대한 비침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세계를 본 거예요. 그 사람이 타락했을 때 가난아이와 같이 어린 신앙에 있는 사람이 타락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다루어 주신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그 속에서 한없이 고통. 그래서 뭐라 그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통곡하고 일어났는데도 그 앞에 다시 그 죄가 도사리고 몸을 씻고 몸부림치며 울고 심지어 자기의 가슴을 두드리고 운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여전히 있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진리를 아는 지식과 그 광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아는 지식을 물붓듯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하게 받았던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지,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윗은 말년에 깊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그런 회복을 보고 더 놀라운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믿고 또 확증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범죄한 자에게는 고통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용서고 고통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번 은혜를 받고 한번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이고 이 어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진실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될 적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다 높은 수준의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아이가 자다가 오줌을 싸면 태어난 지 이제 진석이 동생 이름이 뭐야? 진돌이? 누구? 진현이? 진현이가 지금 이불에다 쉬를 했는데 엄마가 엎어놓고 빨래방망이 갖고 와가지고 자식, 우리 가문에 너 같은 놈은 없었다고 난 지 한 달이나 됐는데 아직도 오줌을 못 가리냐고 팰 사람 없어요. 그러나 국민학교 들어간 애가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들어간 애가 오줌 싸면은 돼지게 맞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는데 오줌 싸면 그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상대도 안 하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보내버리는 거지. 그걸 몸둥이를 들어 그걸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지.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조그만 애들이 고사리 같은 눈으로 용서해달라고 눈물 뚝뚝 흘리면 그 불쌍하잖아. 그러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됐는데 범죄하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붙들고 사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왜 오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거야? 당신은 은혜를 못 받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다고. 예? 그 사람은 은혜와 간고도 없는데 그 뒤에 사람이 거듭나고 있는데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어느 자리에서 물러가서 뒤에 침륜이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충분한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에요. 제 말을 제 말로 듣지 말고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충분한 고통 가운데 두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30 정도 가지고는 바꿀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인치시는 그리고 이것 아니고는 이것을 포기하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신령한 사람이 어느 정도 죽은 자들도 기도하면 설교대가 위층에서 떨어졌잖아요. 또 바울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저는 사람은 또 뭐예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더니 그냥 즉사해버렸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더니 가서 기도해주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한 동네를 바울과 일행이 지나가면 사단의 세력들이 결박됐어요. 성령이 그렇게 팍팍 밀어주시는데 뭐 겁날 게 뭐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 나는 오늘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바란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 그렇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람이 성령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신다. 나는 그저 가만히 있으니까 성령이 나를 팍팍 밀어주신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딱 한번 못 박히고 나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이 나를 마구 미시는데 너희들도 나처럼 성령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되라. 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바울은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네?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이게 된장인지 고추장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변화가 돼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목축이구나. 이 완전히 짐승의 다름없이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신앙생활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거란다. 그리고 깨우쳐주니까 사람들은 놀랍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예리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권면을 받으면서 때로는 놀라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배우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깊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모르는 사람들 속에보다 내가 이렇게 알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내가 누구냐고 물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건들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야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사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너도 아니고 혈육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삶도 대신 살아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삼손에게 준 그 기이한 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 힘을 사용하는 건 삼손이에요. 삼손이 신앙에 붙잡혀 있고 신앙적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을 때는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사용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며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기를 사모하던 그 순간에는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고 그가 하나님의 신앙의 손에 붙잡히자 그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힌 바를 에서 떠나고 그리고 신앙이 물러가 침륜에 빠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가 이전에 받았던 그 커다란 지혜는 모두 사악한 데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정치도 타락하고 종교도 신앙도 모두 타락해버렸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한 발짝 성큼 다가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만약에 나로부터 풍성한 계시의 말씀과 그리고 은혜의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나로부터 너희가 깨닫게 되었다면 너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나는 슬퍼한다. 너희가 하늘의 기이한 능력을 맛보고 진리의 무한한 세계에 대해서 눈뜬 사람이라면 내가 너희가 나에게로부터 은혜의 자리로부터 물러갈 때 나는 너희를 향하여 분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은혜들을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곰곰이 여러분들의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나의 신앙을 잘하게 하셨으며 남이 알지 못하는 무엇을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했던 그 진리의 지식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깊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통해서 비로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영적인 회복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세계에 대해 풍부히 받았던 사람들이 더 풍부한 하나님의 의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신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그 놀라운 신앙의 간증들과 믿음의 감격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가나안을 정벌함에 있어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의식이 흐려져 가고 있을 그때에 인생 말년에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에 두고 생명을 건 기도를 한편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기도가 그때 한 그 설교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설교는 생사간에 택하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똑같은 설교를 오늘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끄시고 또 무지한 우리를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과 뜻을 따라서 물러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마음과 그리고 결단과 각오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사 주의 영광과 거룩한 은혜 위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그의 거룩한 빛이심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신속하게 물러가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 가운데 빠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미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함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곡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리저리 흔들리던 가랑잎과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던 저희들의 인생과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지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혼돈들을 거두어내시옵소서.